새 나 죽어도 말 못해 내게 허망금을 주고 딴 데 살라고 I know things 일상 내가 죽어도 묻히고픈 곳 It's the city of the flower city of moon 쉽게 떠라 fast at the western dome 어린 시절 낳기 원한 후곡 학원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자연과 도시 빌딩과 꽃 한강보다 호수공원이 더 좋아 난 작아도 훨씬 포근히 안아준 the goal 넌 내가 나를 힐링 것 같을 때 그곳에서 빛바래 오래된 날 찬 Remember 너의 냄새 또 everything You're my summer autumn winter and every spring 자 부산의 바다여 Say la la la la la 푸른 하늘 아래 the skyline Say la la la la la 아직도 손을 들어 아직만 더 손 흔들어 City로 와 Come to my city 잘 봐주길 바래 상상의 매매 내 삶은 뜨겁지 남쪽에 여기 이어지어 법지 폭이란 없지 나 기아 놓고 시동 걸어 미친 듯이 bounce 어디쯤 하나로 가수란 큰 꿈을 키워 이제 현실에서 막과 무대 위에 뛰어 맞지 열정을 담았지 늘 광주 호식이나 전국 팔도는 기어 나 몰라면 시간은 7시 모여지 밤 모두 다 놀러라 공유기 다시 오해 밤 자 부산의 바다여 Say la la la la 푸른 하늘 아래 the skyline Say la la la la la 아직도 손을 들어 아직만 더 손 흔들어 City로 와 Come to my city 잘 봐주길 바래 좀 힘들어 몸속에 파란피 이 새끼는 매일 번마다 대구 얘기를 해도 지겹지도 않나 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'm a D-boy D-boy 솔직하게 말해 대구 자랑 할게 별게 없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대구의 자랑 그래? 아 그래 자랑할 게 없기에 자랑스러워